남조선 인터넷신문 동일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20일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정농락 세력의 준동을 막고 사회조각패들을 청산하기 위한 23차 범국민행동을 29일에 벌린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.